하늘 쳐다보면 은또 나도 푸른금 가죽배랑 걸머진 그대와 나와는 꽃잎처럼 아름다운 젊은 꿈이 즐거워 저 산 넘어 산이 있고 또 산이 있네 야호 야호 멀리 산울림의 휘파람 불면서 청춘 고개 넘어가잔다 풍겨주는 산바람이 불면은